조선중앙통신사는 현상 모집의 추악한 정체, 이런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습니다. 논평은 최근 미 국무성이 대조선 인권, 책임 추궁, 정보 접근에 관한 현상 응모라는 것을 공시하고 그 계획 실현에 수백만 달러를 할당할 것이라고 요란스레 광고하였다고 지적했습니다. 대북조선 라디오 방송, 내용물 제작, 인권유린 자료 수집, 보고서 발간, 탈북자들의 인권활동 참가 증대 등 그 내용이 지저분할 뿐 아니라 참가 대상 또한 온갖 오중이 도중이들과 인간 쓰레기들이라고 하면서 론평은 이 올빠진 현상 모집 노름은 잊지도 않는 북인권문제 조작에 바닥을 드러낼 대로 낸 미국의 모략가들이 각종 날조품이라도 긁어모아 새로운 인권광대극을 연출해보려고 고안해낸 노절한 쓰레기 죽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미국의 진부한 대조선 인권소동의 호의성과 기만성은 이미 세계의 면전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왔다고 하면서 다 들장난 모략소동의 연장을 위해 썩은 내 나는 쓰레기통까지 뒤져야 하는 미국의 신세가 참으로 가련하다고 론평은 지적했습니다. 남을 속이는 데 이골이 난 자는 제가 놓은 덫에 제가 걸리기 마련이라고 하면서 런평은 인권유린의 왕초 미국은 제코나 씻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